처음 본 순간부터 만지고 싶어 나만 가지고 싶어 초콜릿 룸 요소 같은 새로운 매력 거부할 수 있겠니 도도하게 지침하게 널 감추고 있어 이런 느낌 처음일걸 빠져버렸죠 Ooh. I got you babe I call it chocolate love 너를 원해 가질래 달콤 달콤 chocolate love 멋지단 말로 부족한 걸 모두가 몰랄 거야 쓰러질 거야 chocolate love brand new world 한마디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걸 무심하게 날카롭게 유혹하고 있어 이런 느낌 처음인 걸 난 녹아버렸죠 Ooh. I got you babe I call it chocolate love 너를 원해 가질래 널 처음 본